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시게 하시는 역대하 11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3년 동안의 통치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미 이번 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처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반역을 일으키고 또 스스로들 자기들의 나라로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고 18만 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려 했다 그래요.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때는 한 나라였고 할아버지 때 다윗 때도 충성을 다했던 이 10개의 북쪽에 있었던 민족들이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잃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찾고자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18만 명의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에 있었던 군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고 다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 자신의 밑에 두려고 했던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로부터 열두 민족을 다 물려받았는데 열 민족이 자기의 통치 초기에 반역을 하고 일어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열을 잃어버린 것이 보여지고 그것을 빨리 되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장한 사람 18몇 명이라고 하면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베냐민 족속에게 들려집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4절에 보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 남북이 갈라지게 된 것은 내가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제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자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을 하려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가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솔로몬 이후에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통치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쫓아갔으며 또 그보다 또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 또 남북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오래된 그런 지파 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시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군사들을 모으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조금 순종하기 쉬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18만 명이라는 군사가 모여졌고 이제 전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또 이제 앞으로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리더십이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오늘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되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통치 초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다 땅과 베냐민 땅에 있었던 성들을 견고하게 하는 데 힘을 다했다라는 것이 5절부터 그 뒤에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나중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17절 말씀 우리가 내일 읽을 말씀인데 보면은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 가지 레위 지파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또 와서 이 르호보암을 돕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어져서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뭔가 삐끗삐끗하고 안 맞아지며 뭔가 실수할 것 같은 상황에서 그의 통치 3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어질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르호보암이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길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많은 지파가 있고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이스라엘이 공통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르호보암이 통치 초기에 베냐민과 유다 땅에 있었던 것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성들을. 여러분 이것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나에게 당장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준 내 명령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주는 말씀은 너희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한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당장 물질적, 시간적,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래서 순종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이해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일단 순종하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시는 길을 쫓아가셔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길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하시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열 지파들을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생각하면 자기 건데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내 건인 줄 알았다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빨리 회복하고 싶고 갖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나아갔다가 잘못해서 르호보암이 패배하게 되어진다면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이길 만한 보장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 초기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초기에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곧 르호보암이 쳐들어올 수 있고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결전을 하기 위해 모여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적으로 여러 가지 영토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잃은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18만 명을 가지고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졌을 수 있고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가 자기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10개의 민족들을 찾는 것보다 자기의 지금 손에 남아있었던 2개의 지파들과 그 땅의 소중함들을 알고 그 땅을 더 견고히 하는 일들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흔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잃은 것에 자꾸 마음을 집착하고 내가 없는 것에 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부터 감사하고 그것들을 더 든든히 하고 더 확실하게 내 것으로 귀하게 챙기는 것들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없는 것 무언가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리고 남은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요. 잃어버린 것들을 자꾸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나간 세월만 맨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을 잘 생각해요. 어떤 분이 하셨던 이야기들 중에 그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젊은 날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나간 나 옛날엔 되게 건강했는데 나 옛날엔 되게 힘있었는데 자꾸 그렇게 뭐 살아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나간 것들, 잃어버린 것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20대가 다시 돌아오고, 뭐 10대가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런데 내게 주신 삶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은혜로 바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는 이해되는데 쓸데없는 생각이 그런 거죠. 내가 10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면 진짜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데. 여러분, 돌아가면 공부 안 할 확률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내게 남아있는 것들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중에 어떤 목사님들도 보면요, 참 힘들게 목회하시고 마음적으로는 이해되는데 교인들이 좀 있었다가 교인들이 좀 떠나고 잃어버린 분들은 어떤 분들이 남아있는 교인이 얼마나 귀한 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교인들한테 마음을 쏟고 그럼 좋은데 사람이 그렇지 않나 봐요. 나간 사람들에게만 자꾸 마음이 모여서 그래서 한숨만 쉬고 남아있는 분들이 볼 때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들은 그래도 교회를 사랑해서 남아있는 건데 목사님이 계속 떠난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불행의 비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것들 12지파에 비하면 되게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베냐민과 유다지파가 알짜 중에 알짜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땅에 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우리가 내일 말씀해 보면 레위족 속들이 다 각자의 땅에서 산업을 벌이고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또 르호보암을 도와서 남쪽 유다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남겨두신 것들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들 그래서 그것들을 소중히 바꿔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이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우리 내일과 모레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르호보암이 날마다 많은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18절 이후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이제 여인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공하고 났더니 많은 아내들 처첩을 두고요. 그 중에 또 어떤 한 여인에게 빠져서 인생을 막 빠지게 되어집니다.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자리에서 그가 이제는 무엇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 이제 하나님 순종하지 말씀 듣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버려요.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예, 또 나라는 황폐해지고 어려워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위기가 가득한 순간 가운데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예,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시고 축복해 주셨고요. 결국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자리에서 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르호보암의 인생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조금 누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더 큰 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제서야 우리가 무언가 많이 얻은 것처럼 하나님 버리고 내 삶을 걸어가다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노름을 하시다가 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분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에게 한국에서 이분에게 왜 그런 일들을 했냐 그리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막 사람이 막 그냥 몇억이 아니라 뭐 몇십억, 몇백억을 노름으로 어떻게 날릴 수가 있느냐. 제가 질문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한 번에 다 잃어버렸지는 않았을 거고 내가 한 번에 그 많은 돈을 잃지 않았을 텐데 중간에 멈추지. 그리고 어떻게 몇백억을 막 자신의 재산을 다 막 빚까지 써가면서 탕진하나.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처음에 자기가 가가지고 노름을 했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좀 땄죠. 사실은 그 딴 거 내 거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따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뭐 하게 되겠어요? 잃죠. 잃고 났더니 사실은 원래 내거 아니었던 건데. 그리고 노름 처음 할 때는 아 이거 잃어버려도 된다는 마음으로 했던 돈만 가지고 했었던 거고, 거기다 얻어서 그건 원래 내돈 아닌 거고, 좀 잃었으면 아 그래 잘 놀았다 하고 털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왜 그렇게 어떻게 많이 날렸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본전 때문에요. 본전 생각 때문에요. 근데 그럼 그 본전이 뭔데요? 질문했더니 본전이 뭔지를 모르시다. 네. 내가 잃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한 돈이 본전이었는지, 내가 처음에 딴 돈이 본전이었는지, 나중에는 또 몇 번 잃고 나서 그 잃고 첫 번째 잃고 나서의 돈이 본전이었는지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무언가 잃은 것만 보이고 그 본전이라는 생각이 결국에 잃은 것 조금 뭔가 회복해 보려고 해요. 결국에 다 사람이 완전히 자기가 있었던 집, 사업장 다 쏟아붓고 나중에는 빚까지 내가지고 망가지는 것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게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한 노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잃은 것들, 남은 것보다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가진 것마저도 남은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들, 내게 지금 주신 것들, 그것들을 더 아름답고 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이 내게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있든 또 내게는 좀 이해 못하고 순종하기 어렵고 또 여기서 돌이키기에는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